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 산태양궁전을 찾아 3월 30일 러시아 국가회의 노조 친선 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다이사예브 러시아 연방공 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 나라 정당연합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